더러 배, I don't care. 마이 잡은 금 수저 여러 배, 버러 케. 잠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, 거두벌 씹어줄게 다. 에이 거너 개. World business, action. 섭외 else me, 맥진. 많지 않지 이 class 같이 많지 종향의 악진 반지. 마이 마이 번지. 마이 마이 번지. Black black 던진. 망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. Sorry. 미안해 billboard, 미안해 worldwide. 그리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. 대신해 네가 못하겠어.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허더. I do it, I do it. 너 말 없는 날 다 do it. 혹 배가 아프다면 고소해. So it. You see my bag. Same damn clothes.